원숭이와 악어. 옛날 옛날 어느 울창한 숲속에 강이 하나 흐르고 있었어요. 그 강에는 늙은 악어가 살고 있었죠. 악어는 몸이 너무 허약해져서 더는 사냥할 수 없었어요. 어느 날 악어는 너무 배가 고파 어쩔 줄 몰랐어요. 이제 땅에서 사냥하는 건 너무 힘들어졌어. 너무 배고파서 안 되겠어. 물고기를 잡아야겠다. 악어가 물고기를 잡으려고 할 때마다 눈앞에서 물고기를 놓쳤어요. 몸도 마음도 너무 지친 악어는 강가에 있는 나무 아래에서 잠시 쉬기로 했어요. 그 나무 위에는 원숭이가 앉아 열매를 먹고 있었죠. 원숭이를 본 악어는 이렇게 물었어요. 이봐 원숭이, 지금 뭘 먹고 있는 거야? 나에게 좀 나눠줄 수 있을까? 내가 지금 배가 너무 고파서 말이야. 이건 나무 열매인데 정말 달아. 하나 줄 테니 한번 먹어봐. 우와, 이거 정말 달콤하고 맛있는데. 고마워. 정말 배가 고팠는데 네가 날 살린 거야. 너 정말 착하구나. 너 같은 친구가 단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난 정말 좋았을 것 같아. 그래, 그럼 친구하자. 이제 우린 친구야. 나는 나무 위에서 사니까 배고플 때마다 언제든지 와. 내가 모아놓은 나무 열매를 나눠줄게. 그 후 악어는 매일 나무로 찾아왔고 원숭이는 나무 열매를 나눠주었어요.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원숭이와 악어는 좋은 친구가 되었어요. 악어가 나무로 와서 놀기도 하고 원숭이가 악어의 등에 올라타 강을 탐험하기도 했어요. 이봐, 원숭이 친구, 아내에게 나무 열매를 나눠주고 싶은데. 부탁인데 나에게 나무 열매 좀 나눠줄 수 있겠어? 조금만 가져갈게. 물론 나눠줄 수 있지. 가자. 원숭이는 열매를 악어에게 아낌없이 주었어요. 악어는 강 건너편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아내에게 열매를 주기 위해 조심스럽게 헤엄을 치면서 강 건너편에 있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거 받아. 내가 뭘 가져왔는지 한번 봐봐. 맛있는 열매라고. 내 친구인 원숭이가 당신을 위해 이만큼 잃어줬어. 어머나, 정말 달콤해 보이네. 하지만 여보, 언제까지 이걸로 살 수 있겠어? 생각해봐. 이 열매는 그 원숭이가 매일매일 먹을 정도니까 분명히 정말 달콤하고 맛있을 거야. 그럼 그 원숭이는 얼마나 좋을까? 맞아, 정말 좋은 원숭이야. 자기가 먹는 건데 나에게 나눠주기까지 한다고? 내 말은 그 원숭이의 심정도 좋을 거라는 말이야. 언제 고기를 먹어봤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고. 원숭이의 심장을 가져와. 그 말을 들은 악어는 잠시 생각하다가 아내에게 말했어요. 내가 어떻게 그래? 그 원숭이는 내 친구라고. 난 그렇게 믿음을 저버릴 수 없어. 내가 심장을 가져오면 원숭이는 죽게 되잖아.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준 원숭이인데 지금 나보고 그런 원숭이를 죽이라고 하는 거야? 더는 듣고 싶지 않아. 나는 그 원숭이의 심장을 먹고 싶으니까 가서 가져오라고. 안 그러면 확 죽어버릴 거야. 아내의 말을 들은 가엾은 악어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악어는 어쩔 수 없이 원숭이를 설득해서 아내가 있는 집으로 원숭이를 데려오기로 했어요. 원숭이야, 원숭이야. 아내가 열매를 받고 정말 좋아하더라. 그래서 너에게 점심을 대접하고 싶대. 그러니까 나와 함께 우리 집으로 가서 같이 점심 먹지 않을래? 친절하시네. 그래, 가자. 악어의 초대를 기쁘게 받아들인 원숭이는 악어의 집으로 향했어요. 여느 때처럼 즐겁게 가고 있었죠. 그때 원숭이가 악어에게 물었어요. 친구, 아내가 어떤 요리를 해준다고 했어? 너 바나나 좋아하지? 그래서 너를 위해 갓 구운 바나나 빵과 맛있는 쿠키를 준비한다고 했어. 정말 기쁘다. 마치 나를 위한 잔치를 열어주는 것 같아. 벌써 재밌고 있는데. 친구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본 악어는 아내가 무슨 계략을 꾸미는지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어요. 불쌍한 원숭이. 맛있는 걸 먹을 생각에 푹 빠졌네. 그래도 아내가 자기를 점심 식사로 여기고 있다는 걸 알려줘야 하나? 어떻게 하면 좋지? 그냥 사실대로 얘기하는 게 좋겠다. 이봐, 친구. 내가 솔직하게 얘기할 게 있어. 사실 아내가 너의 심장이 정말 먹고 싶대. 나를 용서해줘. 너의 심장을 먹지 않으면 그 죽어버리겠다잖아. 원숭이는 악어의 말을 듣자마자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원숭이는 영리했거든요. 그래? 당연히 괜찮지. 친구, 그런 건 좀 일찍 얘기하지 그랬어. 우리 원숭이들은 심장을 나무 위에 안전하게 놓고 다닌다고. 지금 바로 심장을 가지러 가자. 지금 바로 나를 나무로 데려다줘. 그래? 내가 정말 어리석었네. 그럼 지금 당장 돌아가야겠네. 알았어. 빨리 데려다 줄 테니 가서 네 심장을 가지고 와. 빈손으로 가면 아내가 내 심장을 먹을지도 몰라. 악어는 원숭이를 나무로 데려다 주었어요. 원숭이는 나무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나무 위로 올라가더니 악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 멍청한 악어야, 대체 어느 누가 심장을 내놓고 살 수 있겠냐? 나는 친구로서 네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열매를 줬어. 그런데 그걸 어떻게 이렇게 갚을 수 있어? 이 배신자 녀석, 넌 내 심장도 열매도 얻지 못할 거야. 원숭이는 자신의 지혜를 이용해서 목숨을 구했지만 악어는 자신의 우둔함으로 인해 좋은 친구와 달콤한 열매를 한순간에 잃게 되었어요. 어린이 여러분, 이야기 잘 들었나요? 오늘의 교훈이 뭔지 얘기해 볼 사람 있나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알았어요. 이 이야기의 교훈은 바로 위험한 순간에도 절대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원숭이처럼 영리하게 행동해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의 믿음을 저버리는 행동을 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러다가는 악어처럼 모든 걸 잃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